조선농업근로자동맹제 8차 대회 기념 사진 전람회 태양과 오곡백과 개막식이 이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있었습니다. 관계범은 농군맹 일꾼들, 농군맹원들,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